어둠 속에 길손처럼 찾아오는 고독이여. 하던 일 멈추고 창밖을 흩봅니다. 스쳐가는 찬바람에 외로운 나뭇들이 여인의 아픔처럼 흐느낍니다. 혼자 사는 여인의 기다림은 언젠가 그날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돌아올 당신이기에.